I'm gonna go to the 이제 소용 없잖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뭔지 혹시 널 울리진 않는지 그대가 보이긴 하는지 벌써 싹 다 잊었는지 걱정돼. 다가가기조차 말해볼 수조차 없어 애태우고 나 혼자 밥을 시세 꿈쳐 수백 번 지불해줘. free in Tokyo. Wake up in my private jet. 매일 아침 터트려 lifting cards in Macau. 네가 진짜 나가서 blowing up my phone. Hey, won't you hit me up a cacao? Diamonds in my grill. Hey, now I'm my new guy. Skin tone, 22 carats gold I got in Dubai. My boys won't hesitate to run up on your boys. My boys won't hesitate to run up on your boys. Stop. âm nhạc trên kênh Vitamin T. Chúc các bạn nghe nhạc vui vẻ. Giận dỗi anh mây hình khiến khi giận dỗi anh mấy lần khiến anh cho em bất cần. Em chỉ cần điều gì xa xăm, chỉ cần một người quan tâm. Yeah. like a scream, day or night.